일본 전자레인지 사업의 선두 기업인 마스히다 전기 창업자가 계십니다. 마스히다 고노스케 씨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은혜가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집이 몹시 가난했다는 겁니다. 몹시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 같은 고생도 했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은혜 얘기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했대요. 그 덕분에 항상 운동에 힘을 썼고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얘기합니다. 초등학교도 못 다녔대요. 그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님으로 선생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서 배웠대요. 계속 배웠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축복이라 그럴 수 없는 걸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 인생 역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환경들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은혜의 눈으로 내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처럼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 그것이 너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 4절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아주 속이 탈 정도로 사모한다는 얘기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도 부르짖고 몸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몸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새도 하나님 거두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비도 하나님 거두신다는 거예요. 나도 거둔다 그런 말이죠. 오늘 시편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에 대한 상징이죠. 성전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얘기합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는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건물이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모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그랬어요.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은요, 세상에 사는 현대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창문을 다 열어놓죠. 막 들어오게 해요. 환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서는 문을 열어놓으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 한 분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유명한 베르디라는 음악가가 있었죠. 베르디가 자기 첫 작품 오페라를 작곡을 해서 이제 연주를 하게 하는데, 플로렌스에서 첫 연주를 할 때에 이제 많은 관중이 모여서 연주를 보고 베르디에게 이제 기립박수를 막 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막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눈은 로신이라는 사람에게 눈이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명한 작곡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직 그의 평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로신이 얼굴에 시선이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 우리 시선이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가 절 우리에게 주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관심이 꽂혀야 된다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84편 4절에도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의지해 사는 사람은요,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말씀도 그 약속이에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것으로 채워주는, 복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상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들이 있죠. 부모님들이요. 좋은 친구를 좀 만나라. 좋은 친구를 좀 만나라. 제발 좀 좋은 친구를 만나라.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본을 받으니까요. 이상한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약해요. 조그만 것도 못 참고, 아주 조그만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약한 걸 알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시기도 하셨죠.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우셨다 하는 얘기. 약한 자의 친구 되십니다. 모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약해지셨죠. 죄의 짐까지 지셨습니다. 마음의 고통까지도 다 지셨습니다. 영혼의 고통도 지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죄에 대한 형벌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천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가장 천한 자가 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 달린 우리 예수님을 보면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누구든지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어떠한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에는 그런 말씀이 많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다. 피할 바위이시다. 그 정도가 아니죠. 시편은 그 정도로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신약은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 하는 얘기. 그분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4편 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다 그냥 사랑스러워 보여요.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과 만남을 갈망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되는 걸 다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찬양하는 걸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걸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그분을 사모함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니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를 보니까요. 남자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만지작 뭐 이러면서. 그 남자친구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남 별겁니까?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지 만족거리야. 좋아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 그랬어요. 7년을 수일같이 지냈대요. 그 인생 고난의 길이었죠. 부모를 떠나서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외삼촌도 특별히 그를 아주 그냥 잘 대해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밤에 오는 추위와 낮에 오는 더위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헬을 보면 참을 수가 있었어요. 2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머슴살이를 했지만 얘를 잘 마무리하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열두 형제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같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로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하나님을 사모하다 아주 쇠약할 정도로 사모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사랑하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합니까? 그저 상사병에 걸리면 그냥 밥도 안 먹고 뭐든지 그냥 그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아주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성이 마비가 돼. 머리가 그냥 마비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주님을 멀리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다.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가까이 하시면, 나를 상하신 그분만 가까이 하시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42편에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여기도 갈망이야. 이 갈망 그냥 아이고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 그냥 하나님 뭐 한 번에 어떻게 좀 그러실 수 있나?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여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제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사모함이 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삼만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게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동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세매 고치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또 더 얻습니다. 나아가 지원의 자 하나님 옆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은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두 날개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날개요. 하나님과 만남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필요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만남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손 그 얘기예요. 만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남은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만나야 돼요. 기도로 만나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오죠. 그건 또 하늘 만나는 게 될 수가 있죠. 아,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나를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일본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요, 일평생 몸에 병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빙점, 길은 여기에, 이런 책들을 썼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를 했습니다. 이분은 척추 결핵으로 시작해서 암까지 알아보지 않은 병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아주 그냥 병의 하우스다, 집이다. 병의 집이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미우라 아야코는요, 그 병 중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병 때문에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우라 아야코의 연약함을 가지고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그럽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기 때문에 믿을 기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기 때문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성소에.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픔에서 병에서 자기 인간의 존재를 찾아 나갑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요.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시온에 되돌아 시온에 되돌아 말은 히브리 말로 쌓아 올리다는 뜻이에요. 쌓아 올리는 사람.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쌓아 올리는 사람. 뭘 쌓아 올릴까요? 하나님 만난 것이 계속 쌓아 올려집니다. 하나님 계속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또 만나게 됩니다. 하늘 계속 만나고 만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 있는 지나는 그런 인생조차도 오히려 사망에서 나를 살리는 많은 생수를 만나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을 알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인생을 알 수 없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눈물 젖은 빵을 통해서 인내심도 겪게 되고, 그 모든 적응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겪고 나면, 나중에 그런 분들이 진정 강한 사람으로 나온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골짜기가 그냥 눈물골짜기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거기서 인생을 너무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도 그 얘기 아닙니까? 불행이 그냥 불행이 아니에요. 거기서 배우는 것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천배 만배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모든 약한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주님이시는 생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가운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므로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그 문제를 재료로 삼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베푸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윌러크릭 그 커뮤니티 처치의 그 빌 하이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능력을 확신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내신다.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한국에 어떤 의과대학 교수님이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폐암 환자들, 또 정자 폐암 환자에 될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담배는 해롭다 그런 말이죠. 해롭다. 근데 본인은 그 책을 쓰고도 담배를 엄청나게 피워댔어요. 엄청나게 피워댔어요. 그 책을 다 쓰고 나서 폐암으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이 의사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해롭다라고 책을 쓰면서 자기는 담배를 막 피워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다 그러고, 나는 똑똑하다 그러고, 나는 지식이 있다 그러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행동은 아니더라고요. 행동은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거 하나도 실천을 못해요. 자그마한 거 하나도 실천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아직 요만큼밖에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제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죄까지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냐 하는 얘기. 그리스 로마에도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중에 인간이 써놓은 그런 만들어낸 신들이지만 그런 신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놀랐으니 그 사랑의 역사는 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가리키면서 며칠 전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저를 보면서 우리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강아지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우리 인간들은 당연히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가 당연히 머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당연히 계산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살고 있고 그렇게 살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의무가 있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유혹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10번 말씀은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하실 것이다 하는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은 불가능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거죠. 그런 믿음은 기도응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주 안에서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이요. 우리 주위에서 이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그냥 찾되 사모하되 아주 생각할 정도, 마음과 몸이 그냥 아주 그냥 생각할 정도 찾고 사모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그냥 쇠약할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27번이나 열병을 앓아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뼈만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또 사자한테 물려서 오른쪽 팔 하나는요 간신히 붙어있었다는 거예요. 글래스고 대학에 가서 강연했을 때 대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아프리카 오지에서 외롭고 무서운 그곳에서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그분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와서 자기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죄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려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 차려놓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멋있게 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에 첫날을 있는 것보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시설이 안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거기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시라 나를 그런 데서 아주 따뜻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요 나를 공격해올 때에 그것을 막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오. 정직히 행하는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낫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길이 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24/7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자처럼 하나님을 만나신 역사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시편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저자처럼 그런 고백이 내 입술에 평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는 것이 좋사오니 그 고백이 저 입술에 끊이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